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은 1일 평양의 만수대 의사당에서 땀맘 술리만 조조 수리아랍공화국 등용준권 대사를 만나 담화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관계부문 일꾼들과 수리아 대사관 성원이 참가했습니다. 속상해서 땀맘 술리만 등용준권 대사는 하디의 아빠수 수리아 인민회의 의장이 수리아 인민의 정의의 투쟁에 조선 인민이 지지와 연대성을 보내준 데 대해서 깊은 사의를 표하면서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에게 보내온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두 나라 사이의 관계는 반제자주의 한길에서 공동의 위협을 실현하기 위해서 투쟁하며 호상 지지하고 협조하는 전통적인 친선 관계라고 그는 강조했습니다.